동화 한국어 버전 용감한 데이브. 아주 먼 옛날 어느 깊은 숲에 늙은 마녀가 나타났어요. 마녀는 자신의 보물을 훔쳐간 못된 남자를 찾으러 전 세계를 여행하느라 지쳐 있었어요. 오랫동안 당신의 보물을 손에 놓고 싶었는데 말이야. 당신이 나약해진 덕분에 드디어 손에 넣었어. 보물을 되찾고 싶다면 반드시 큰 강을 넘어와서 어디 한번 가져가 보라고. 못된 놈아, 내 힘을 얕보지 마라. 내가 널 찾아서 물리치고 내 보물을 되찾아올 테니. 마녀는 못된 남자가 사는 곳을 알아내고 큰 강 주변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마녀는 늙은 탓에 마법을 부리기는 해도 적을 물리칠 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도움이 필요했죠. 마침 숲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마녀는 그곳에서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빨리 와, 이 느림보야. 왜 이렇게 늦어? 따라잡는 건커녕 널 쫓아가는 것도 힘들다고. 오너라, 이쪽으로 나에게 오너라. 해야 할 일이 있다. 강우를 쫓아가던 데이브는 언덕 아래로 떨어졌다가 마녀의 오두막에서 깨어났어요. 아! 누구시죠? 마녀예요? 그래, 내가 마녀란다. 내가 너무 못생기고 무섭니? 조금 달라서 그런 거지? 그 누구도 늙고 못생긴 나를 돕지 않을 것 같아서 너를 속였지만 돌아가도 좋아. 아직 마법을 부릴 수 있으니 직접 해결할게. 죄송해요.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평범한 인간들은 다 그렇지. 모든 마녀는 다 사악하고 모든 사람은 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돌아가!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죠? 도와줄 거니? 네, 그 전에 소원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테니 두 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마법을 쓰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원하는 건 다 해드릴게요. 좋다. 마법을 부려서 네가 일을 마칠 때까지 마을의 모든 걸 움직이지 않도록 하지. 고맙습니다. 너 배고프지 않니? 그럼 이것 좀 먹어라. 정말 맛있네요. 이게 뭐예요? 마녀의 특제 음식이지. 더 줄 테니 원하는 만큼 먹어도 좋다. 그러자 데이브는 마음껏 먹었고 마녀는 데이브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줬어요. 강 건너에 못된 남자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소중한 보물을 훔쳐갔다. 나는 너무 늙어서 싸울 수 없으니 네가 가서 내 보물을 찾아오렴. 저는 작은 아이 뿐이라 힘도 없고 마법도 쓰지 못하잖아요. 서단 정령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부탁할 테니 반드시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기뻐할까요? 선한 정령들이 와서 너를 축복할 때까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적이 불 옆에서 쉬고 있으면 춥지 않을 거다. 나는 그동안 숲속의 모든 동물들에게 너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갈 테니.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데이브는 불옆에서 쉬었고 숲속의 동물들은 데이브를 도와주러 왔어요. 그렇게 20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곤히 자던 데이브는 정령들이 자기 주변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녀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20일이나 음식을 먹지 않았단다. 너 정말 강하구나. 많이 배고플 테니 이걸 먹도록 해라. 고맙습니다. 선한 정령들이 와서 너를 축복했니? 아, 맞다. 정령들이 왔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단식을 더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조금 더 굶어야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도와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데이브는 다시 불옆에서 쉬었고 숲속의 동물들은 데이브를 도와주러 왔어요. 그렇게 또 열흘이 지났고 밤이 되자 선한 정령들이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마녀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데이브에게 물었어요. 선한 정령들이 와서 너를 축복했니? 아, 맞다. 정령들이 왔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단식을 더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조금 더 굶어야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도와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데이브가 잠들자 선한 정령들이 돌아왔어요. 너의 마음가짐이 우리를 기쁘게 했으니 준비한 선물을 주도록 하겠다. 너는 이제 강해졌고 현명해졌으며 네가 원하는 대로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것이다. 데이브와 마녀는 기뻐했고 정령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제 데이브는 못된 남자에게서 마녀의 보물을 되찾으러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못된 남자는 내가 가진 모든 금과 마법다리를 훔쳐갔단다. 마법다리는 내 마력을 전부 쏟아부어서 만든 거야. 그것만 있으면 강을 건널 수도 있고 심지어 바다도 건널 수 있을 만큼 커진단다. 하늘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땅의 중심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 그걸 꼭 가져오길 바란다. 정령들이 저에게 힘과 지혜를 줬어요. 반드시 그걸 되찾아올게요. 이걸 신고 절대 무서워하면 안 된다. 네가 이걸 믿어야만 강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고 큰 강을 건널 수 있을 거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데이브는 마녀의 집을 떠났고 큰 강에 다다랐어요. 강물은 겁이 날 만큼 세차게 흐르고 있었어요. 데이브는 무서워서 발을 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녀와 한 약속을 떠올린 데이브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물 위로 발을 내딛었어요. 강을 건넌 데이브는 못된 남자의 집에 도착했어요. 데이브는 안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금이 엄청나게 많았고 마법 다리는 구석에 세워져 있었어요. 데이브는 요리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준비하는 걸 봤어요. 데이브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몸을 작게 만든 데이브는 주방 창문을 넘어갔고 고춧가루 병 뒤에 숨었어요. 정말 맛있어. 어, 이런, 주인님이 오셨네. 용감한 데이브는 못된 남자와 금과 마법 다리가 있는 집을 통째로 옮겼어요. 그렇게 마녀의 집으로 돌아갔죠. 자, 여기 보물도 가져왔고 못된 남자도 데려왔어요. 그 사람에게 벌을 주면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이 사람은 영원히 여기에서 살게 될 테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지 못할 거야. 이게 바로 못된 남자의 결말이었어요. 마녀는 데이브에게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맙구나. 이제 너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렴. 용감한 데이브, 내게 정말 많은 걸 도와줬구나. 네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내게 얼마든지 얘기하렴. 마녀님, 저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힘도 마법도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언제 그 힘을 잘 못 쓰게 될지 모르니까요. 정령들이 너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었구나. 잘 됐다. 그럼 네가 있던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 하지만 너는 힘을 얻었으니 네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면 그 힘을 쓸 수가 있을 거다. 용감한 데이브,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렇게 데이브는 집으로 돌아왔고, 마녀는 보물과 마법다리를 가지고 별들을 지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끝났어요.